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은교회, 거룩하신 은혜가 임재하시는 교회, 거룩하신 은사가 드러나는 교회,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리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부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기쁘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또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가 문제를 찾아가는 건지 문제가 나를 찾아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바람 잘 날 없고 근심 걱정은 떠날지 모르고 그래서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또 어쩌면 닥쳐올 아직 미지의 변수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인정을 안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치유가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염려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문제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하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염려에 빠져 계시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려진 결과인데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랍니다. 절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일어났으니까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절반 가까이의 내용이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걱정해도 될 수 있는 문제들 중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태양의 혹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여러분 걱정하셔서 해결이 될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는 문제야. 걱정해봤자 어차피 해결 안 될 걸, 그러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해도 될 문제는 거의 한 5%, 4%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한 4% 정도는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염려하는 것으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문제 해결보다는 염려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시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왜 사기꾼에게 엄청난 거액의 그 계약서를 쓰고서 당합니까?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염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빼앗겨요? 그것이 염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와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시려면 아, 염려 끝, 염려 끝, stop worrying, 염려를 그만두자라고 말만 해서 생각에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 먹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효과도 물론 없겠지만 당장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먹는 것, 무조건 먹는 것을 줄이는 것으로는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찌기만 해요. 그런데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운동도 해야 되지만 식단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빵 먹고 국수 먹고 밥 먹고 떡 먹고 송편 먹고 이 다 탄수화물만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예, 단 것만 많이 먹던 분들은 이제 그것을 줄이고 예, 양배추, 상추, 뭐 또 무 이런 야채 종류로 채소 종류로 음식을 좀 많이 바꾸시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염려를 중단하자고 노력하는 것은 때로는 염려 아닌 염려를 극복하자고 하는 또 다른 염려만 하는 그런 우스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기도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다이어트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염려 말고 기도와 감사로 마음을 채우세요. 감사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목사님, 쉬운 일이면 이미 다 했죠.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성도가 됐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바뀌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많았고 이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주로 이제 묵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다시 염려로 바뀝니다. 묵상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언어도 영적인 전쟁터이지만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그 안에서만 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혼자서 안에서 싸우면 쉽지 않죠.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마귀가 염려를 잔뜩 집어넣는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염려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상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조용히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그 염려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기도 시간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기도하다가 잘못된 것, 헛소리가 나오는 것 금방 깨닫고 염려를 쫓아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시는데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기도와 감사가 깊이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멈추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묵상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의 승리, 이 거룩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생각만으로는 그 생각의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가 나에게 혼자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서 오리무중 그렇게 방황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아뢰는 이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실 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복주의다 그런 말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교회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이기적이다, 기복주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복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 또 이기적인 필요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국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을 쉽게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은 언제 잘 받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 오면 기도 응답은 바로 오는 것입니다. 응답을 빨리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는 또 다른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뢸 때,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뢸 때 우리는 쉽게 생각의 염려로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감사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게 감사와 기도가 아니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실제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라고 처방을 많이 주시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던져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를, 염려했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일단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그런 조언 때문에 그러신지 어떠신지, 여기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번뇌와 고민과 염려가 몰려오면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시면 조금 다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가 새 집을 구하는데 집을 여기저기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참, 그 백야드 울타리가 참 멋있는 집들이 많았는데 어떤 집은 뭐 가시로 되어 있고 어떤 집은 찔레 장미나무가 심겨져 있고 어떤 집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안전한 그런 펜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어떤 집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안전한 곳에서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한 가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으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아멘. 마지막 두 단어만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고 안전한 펜스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롭게 상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뛰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의 그 펜스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앉아서 무엇을 고민만 해도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공포스러웠어요. 혼자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whatever is truth, truthful, whatever pious, whatever righteous, 무엇이든 찾으며 무엇이든지 상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상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승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염려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상상력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던 문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상상하십시오. 참된 것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짓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생각으로 불경한 마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옳은 생각, 공정한 생각으로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욕망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정결한 성령께서 주시는 상상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셔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상력을 하셔서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것들, 평소에 비난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상상을 하시고 그래서 파괴적이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했던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송받는, 기림받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기림이 있고 덕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는 긍정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써서 그런데 라틴어로 via negativa와 via positiva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고대의 많은 수도자들은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했어요. 마음을 비워서. 그러니까 오늘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고 그 단계로 영성의 수련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성의 흐름은 마음을 채워서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요? 복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참된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큐티 노트를 아침마다 또 가끔씩 쓰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셨을 때 그때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씹고 소화를 시키세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것, 참된 것, 의로운 것, 영화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이 4장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상상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할 때는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실 때는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정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한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쳤어도 실천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도 배운 것은 다 행하라가 아니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기독교의 생명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대로 행하는 리더가 많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리더를 보는 그 교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보배운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거나 말한 대로 자기의 그 생각과 주장, 영감받은 대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성도들이 실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상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의견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어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살아본 사람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정말 열심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몸소 실천한 것을 따라서 할 때 이 교회는 너무나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앞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개인 개인 한 개인의 그 내면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갖고 거룩한 세계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가르침대로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적인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하면은 전통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중시할 필요가 있어요.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든가 또 복음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 전통은 무수한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맺어진 일종의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여기서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많은 교회의 그 학자들이 교회의 전통, 교회의 거룩한 전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전통이 아니고 인습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야 할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통.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속사도들이 교부 시대에 교부들의 시대를 이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 뒤에 이어서 전도자들이,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부흥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전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의견을 내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개인의 영역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공동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검증이 돼야 돼요. 그 검증이 바로 받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 목사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좀 이상하다. 이분이 말씀은 은혜스럽게 전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그렇다 그러면은 유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그 실천한 대로 보고서 판단을 하고서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목사님만이 아니고 장로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지옥문을 깨뜨리는 승리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화를 주셔서 염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염려를 중단시켜버리고 끝내버리고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실 것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